너와 want it 입에 바른 소린 이제 그만할게 Cause I deserve it, deserve it. 혹시 잠깐 내가 미웠지더라도 걱정 안 할게 Cause I know more more 의견은 필요 없어 훔칠 거야 네 맘 내게 울리게 될 거야